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5월 31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끌어들인 사실을 은폐한 군부 패당의 죄행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같은 날 사드 배치 조지 전국 행동이 사드 배치의 즉시 중지와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